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궂은 일도 있었잖아. 이별의 상처도 실패의 아픔도 누구나 한두 번은 있었잖아. 만약에 이 인생에 정답이 있었다면 쓰라린 시련은 없었을 텐데 뜻대로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것은 세상을 원망 말고 후회도 하기를 말자. 인생은 정답이 없다. 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궂은 일도 있었잖아. 이별의 상처도 실패의 아픔도 누구나 한두 번은 있었잖아. 만약에 이 인생에 정답이 있었다면 쓰라린 시련은 없었을 텐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것은 세상을 원망 말고 후회도 하기를 말자.